at UBS. "오늘 뭐 볼까? 넷플 연구소." 안녕하세요. 10월 3일, 오늘 뭐 볼까? 넷플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꽤 크죠? 낮에는 더운데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가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을 생각하면 알록달록한 단풍, 멋진 느낌이 뿜뿜하는 트렌치코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 그런데 갑자기 사랑이 왜 나오냐고요? 다들 날씨가 추워지면 옆구리가 시리네 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인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독 생각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넷플 연구소에서는 조금은 촌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클래식은 영원한 클래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달달한 로맨스 영화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괜스레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나 옛날엔 어떤 사랑을 했을지 궁금해지거나 쌀쌀해진 날씨에 연애를 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을 건데요. 정말 너무나 유명한 OST라 여러분도 듣는 순간 흥얼거리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너의 하얀 소리에 빛나.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클래식은 2003년 개봉한 우리나라 대표 로맨스 영화입니다. 대학생의 서투르지만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무려 손예진, 조승우, 조인성 님이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저는 특히 과거 1960년대와 현대 두 가지 시점으로 사랑 이야기를 모두 다룬다는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그럼 빨리 줄거리 알아보러 가요. 현대 시점에서의 지혜와 상민은 애매한 삼각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친구 수경을 위해 지혜는 연애 편지를 대필해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편지의 수신인인 상민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로 이사한 집을 정리하던 도중 지혜는 엄마 주희의 옛날 연애사가 담겨있는 연애 편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의 연애 편지라니 정말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그렇게 엄마 주희의 첫사랑 시점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주희는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며 집안끼리 약혼자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맞이해 시골로 내려가 준하를 만나게 되고 그 둘은 인연을 맺게 되죠. 준하와 주희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배를 타고 건넌 마을에 귀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일로 인해 주인은 어른들에게 심하게 혼나고 다시 집으로 보내지죠. 그렇게 그 둘은 자연스레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준하는 절친 태수에게 연애 편지 대필을 맡게 되고 그 편지의 상대가 주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준하는 태수가 주희의 약혼자임을 알고 그 후로 삼각관계가 시작되죠. 따라서 지혜는 엄마 주희와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와 딸, 이 둘의 사랑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산이 레이나 한여름 밤의 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 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난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색다른 밤의 꿈처럼 영화 클래식에서는 소나기 장면이 다수 등장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희와 준하의 사랑이 시작된 날과 주희의 딸인 지혜와 상민이 만나는 날 또한 소나기가 내리죠. 여기서 소나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한순간에 예고 없이 내리는 소나기처럼 사랑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넣은 복선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랑은 배우거나 노력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니까요. 특별히 오늘은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만큼 영화 속에서 나온 편지 중 기억에 남는 구절을 몇 마디 읽어드릴까 합니다. 준하가 주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보기에 준하는 여심 사냥꾼으로 유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편지의 시작이 한편의 시로 시작되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리쬐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유치환님의 행복이라는 시야. 나도 이 시처럼 우체국 창문 앞에서 편지를 쓰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읍내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 우체국 창문 앞에서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주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또 존재할까? 난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가능한 편지를 천천히 쓰고 있어. 난 이 편지에 우체국 창문에 비치던 햇살과 창밖에 스치던 따뜻한 바람을 동봉할 작정이야. 주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지금의 햇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야. 지금 이 편지지에서 우체국 창문 앞에 햇살이 느껴진다면 창 밖을 바라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1969년 1월 16일 오준하. 저는 이를 편지보다는 한 편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죽을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델리 스파이스 고백.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니야. 오늘은 영화에 대해 이모저모 이야기해볼 수 있는 여담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영화 클래식은 상당히 비극적인 설정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코믹한 부분이 종종 존재하는데요. 다만 곽재용 감독님의 전작이 엽기적인 그녀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 하고 싶었던 멜로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개그 장면이 영화 후반부에 있을 진지한 전개의 복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희와 지혜의 이야기를 동시에 다룬다는 점을 두고 보면 지혜 쪽 복선에 관한 스토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현대 시점 파트의 주연이었던 조인성 님이 그 당시 연기 부족으로 인해 대거 편집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이야기를 다룬 손예진, 조승훈 님의 서사 중심의 멜로 영화가 탄생하게 됐죠. 물론 그 덕분에 과거 쪽의 비중이 더 실림으로써 현재의 클래식을 더욱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에 대해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같이 얘기해봐요. 두 시대를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만큼 클래식의 제작팀은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60년대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교복부터 집안에 걸려있는 작은 소품까지 엄청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교복을 제작하기 위해 60년대 말 졸업앨범을 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영화와 사진을 모두 수집하여 무려 700벌에 달하는 교복 샘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명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곁들여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영화 볼 때 이 점도 같이 유의해서 보신다면 소품 찾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애쉬 아일랜드 플레이. 시간이 흐를수록 진귀한 옛 감성은 촌스럽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가치를 갖는 매력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 클래식에서는 그 시절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현재 도시에서 느껴볼 수 없던 감성을 담고 있어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감상하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을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영화 제목처럼 고전, 옛것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에 영화 OST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클래식 음악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영화 감성과 정말 찰떡궁합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손예진 배우님이 1인 2역을 맡았기에 오늘 줄거리에서는 어떤 배우가 무슨 역을 맡았는진 딱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쌀쌀해진 추위에 달달한 연애를 떠올리시는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영화,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 한혜지, 기술의 김혜인, 저는 연구소장 고송이었습니다. HUBS